있을 수 있으니까 날고 싶어도 내게 날개가 없지요 넌 너에게 손이 내 날개가 돼요 어둡고 외로운 것들은 잊어볼래요 너와 함께 힘나게 나쁨에서 돋아났지만 빛을 향한 나게 힘들고 아프더라도 날아갈 수 있던 나한테 넌 두렵지 않게요 내 손을 잡아줄래요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고 모두 다 내가 만들어낸 운명이라 해도 내가 침체인 거 이 모든 생이 내가 치러갈 책가실 뿐이라 해도 넌 같이 걸어줘 나같이 날아줘 하늘 끝까지 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Hey I never walk alone 어차피 너의 손 너의 움직임 느껴져 혼자가 아니야 Come on crawl, crawl, crawl, crawl it like you like that Baby run, run, run, run you like you like that Baby run, run, run, run you like you like that Baby fly, fly, fly, fly you like you like that 이 길이 좀 멀고 험할지라도 함께 주겠니 무너지고 때론 다칠지라도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Hey, you never walk alone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